wish your brown eyes 같은 것만 맴돌아 조심스레 내게 다가가 입맞추고 몰래 난 도망가 상상 속 미로 Baby 너를 아름다워 Direction 따라가 Check it twice 하지만 잊지 않아 Keeping my bright only